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적유 작사, 리면상 작곡인 가요 산으로 바다로 가자는 주체 37, 194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이뤘던 저곡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사로운 햇빛 아래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한 생활 감정과 열렬한 저곡애를 서정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산과 바다, 하늘 등 아름다운 저곡 산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시적으로 노래하면서 그 어디에 가나 희망에 넘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과 기쁨을 형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시적인 내용은 밝고 류창하며 낭만적인 서정으로 충만된 선율에 의해서 감동 깊게 안겨옵니다. 가요는 저곡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인민의 행복과 희망이 꽃피나는 현실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서정 깊고도 독특한 선율에 담아 노래한 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뷰가울 하러 갈 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순숙 작사, 황학근 작곡인 가요 뷰가울 하러 갈 때는 주체 37, 194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해방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신 땅에서 풍년든 뷰가울을 하는 인민들의 끝없는 기쁨과 함께 이 기쁨, 이 행복을 안겨주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다음 없는 감사의 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야 뒤야 바람도 산길 이야 이야 뒤야 가을 잘 왔네 이야 바람도 산들 불어라 이삭도 금빛으로 물결 친다 팔섬에 고도 묻혀라 북폭이 헤쳐 가요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민족적 정서가 풍만하게 흐르는 흥겹고도 낭만적인 선율에 의해서 땅의 주인 된 인민들의 생활 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야 뒤야 바람도 산들 팔섬에 고도 붙여라 교복이 헤쳐가자 풍년이 왔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압록강 이천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저룡출 작사 리면상 작곡인 가요 압록강 이천리는 주체 40일 1952년에 창작된 노래로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일떠선 유불노동자들의 투쟁과 혁명적이며 낭만적인 생활 감정을 노래한 전시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이른 봄 백두산의 아름드리 나무로 띠를 모어 이천리 압록강을 굽이돌아 내리면서 전시 식량 증산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힘찬 노력 투쟁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저국의 미래를 그리며 일선을 다그치는 유벌공들의 투쟁 모습과 그들의 희열과 긍지를 생동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복합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에서 석도, 박자, 음조 등에 의한 대조와 가사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되는 오이야 도호야의 저흥구와 같은 특색 있는 수법들은 유불노동을 형상한 노래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야 도호야 오야 도호야 나 천년 나 자란 백설나무 참나무 뒤를 이었어 백상 서상 돌아더라 몇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